나이지리아에 본부를 둔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연대성 아프리카 지역 위원회가 2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한평생 새 세대들을 위하여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후대의 사랑이 오늘 경의하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에 의하여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는 데 대해서 전하는 글을 올렸습니다.